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4년 만에 달력에서 하루 있는 바로 그날 잘 보내셨어요? 늘 그렇듯이 오늘 음악이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모린 맥거번이 불러서 1973년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The Morning After로 오늘 뮤직박스 5930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탄 곡들을 모아서 아카데미 주제가상 퍼레이드 특집 그 2부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제가상을 받은 곡들을 모아봤습니다. 좀 전에 그 노래를 들은 그 모린 맥거버는요, 이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뿐만이 아니라 타워링의 주제가도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재앙 영화 주제곡 전문가수라는 그런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제 들으실 곡 세 곡 준비했는데, 먼저 1974년의 수상곡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주연한 영화 추억의 타이틀곡인 The Way We Were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실 1974년은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2살이요. 젊은 작곡가 마빈 해머리 씨가 음악상 부문을 모조리 휩쓸었기 때문인데요. 마빈 해머리 씨는 이 영화 추억으로 주제가상과 작곡상, 또 스팅으로는 편곡상을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4년 뒤에 스타 탄생의 에버그린으로 다시 한번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어요. 자, The Way We Were, 이 곡은 이종찬, 박창현, 신수희 씨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1977년의 수상곡입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영화 나쉬빌의 주제곡 I'm Easy인데요. 영화 속에 직접 출연했던 배우 겸 가수 키스 캐러딘이 불렀습니다. 또 1978년의 수상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데뷔분이 부른 영화 내 인생의 불을 밝혀준 그대의 타이틀곡 You Light Up My Life입니다. 태분의 딸 데뷔분이 불렀는데, 이 노래는 77년 9월부터 무려 석 달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죠. 자, 세 곡 이어듣죠. not my way to love you just when no one's looking. It's not my way to take your hand if I'm not sure. It's not my way to let you see what's going on inside of me. When it's love you won't be needing, you're not free. Please stop pulling at my sleeve if you're just playing. If you won't take the things you make me want to give. I never cared too much for games, and this one's driving me insane. You're not half as free to wander as you claim. But I'm easy. Yeah, I'm easy. Give the word, I'll play your game as though that's how it ought to be. Because I'm easy. Don't need me on if there's nowhere for you to take me. If loving you would have to be a sometime thing. I can't put bars on my inside. My love is something I can't hide. It still hurts when I recall the times I cried. But I'm easy. Yeah, I'm easy. Take my hand and pull me down. I won't put us in a fight. Because I'm easy. Don't do me favors. Let me watch you from a distance. Cause when you're near, I find it hard to keep my head. When your eyes throw light at mine, it's enough to change my mind. Make me leave my cautious words and ways behind. That's why I'm easy. Yeah, I'm easy. Say you want me, I'll come running. Without taking time to think. Because I'm easy. Yeah, I'm easy. Take my hand and pull me down. I won't put up any fight. Because I'm easy. Yeah, I'm easy. Give the word, I'll play your game. So that's how it ought to be. Because I'm easy. 네, 뮤직박스 5930. 오늘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곡들 퍼레이드 그 2부인 셈인데요. 자, 세 곡 이어서 들으셨죠?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그리고 키스 캘라든의 I'm Easy, 데뷔분이 부른 You Light of My Life. 자, 이렇게 1970년대에 그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곡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요, 디스코 음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아마 그 1977년에 개봉한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가 그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디스코에 관련된 영화와 음악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도나 서머가 부른 곡, 영화 Thank God It's Friday의 주제곡인 Last Dance가 수상한 것이야말로 그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주제가상 수상곡은 서정적인 발라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979년에 이 디스코 음악의 수상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었어요. 음악계의 변화가 보수적인 영화계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 그런 수상 소식이었는데, 자, 이 디스코 열풍은 1981년 페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페르토리코 출신의 여가수인 아이린 카라가 부른 이 영화의 주제곡 Fame이 영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Fame은 뉴욕의 한 예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그린 그런 영화죠. 알란 파커 감독의 작품입니다. 자, 1980년대부터 눈에 띄는 점은요, 듀엣으로 주제가를 부르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점인데,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 또 조 카코와 제니퍼 원스의 Up Where We Belong, 린다 론스테드와 제임스 잉그램의 Somewhere Out There, 또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The Time of My Life, 이런 곡들 뭐 제목만 들어도 귀에 너무 익죠? 대표적인 예들인데, 그 가운데 영화 사관가 신사의 주제곡인 Up Where We Belong, 또 더티 댄싱의 주제곡인 The Time of My Life, 이 곡들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1983년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곡인 영화 사관가 신사의 Up Where We Belong을 또 이어서 들어보죠. 자, 그러니까 세 곡, Last Dance, Fame, Up Where We Belong 지금 나갑니다. As long there were mountains in our way, but we climbed the stair every day. FM 영화 음악 뮤직박스 5930 오늘 아카데미 주제가상 퍼레이드 그 2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배경에 깔리는 곡 영화 일포스티노에 삽입된 마이스클입니다. 청취자 김민우 씨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돌아오는 일요일 밤에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바로 일포스티노에서 바라라라 하면서 시작되는 곡입니다. 이 곡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 자격은 되지요?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어요. 사실 그 이 영화 일포스티노의 음악은요. 이 음악은 주제가상이 아니라 작곡상을 받았습니다. 작곡가는 바로 루이스 바칼로프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 음악 바이스클은 예전에 장윤필 씨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A Where We Belong 들려드리면서 청취자 정원철 씨가 예전에 신청하셨다는 그 사실을 깜빡했네요. 정원철 씨가 지금 듣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자, 1980년대 아카데미 시상식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80년대는 신디사이저 음악이 그 유행한 그런 시기였죠. 82년에 불의 전차로 작곡상을 수상한 반자니스라든가 플래시댄스의 주제가인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 또 탑건의 주제가 Take My Breath Away 이런 것들을 작곡한 조지오 무도, 그런가 하면 비벌 헤스캅의 해롤드 필트마이어, 이들 모두가 신디사이저의 유행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그 중에서 조지오 무도요, 이 사람은 88년에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의 주제곡인 Hand in Hand, 손에 손 잡고, 이곳의 작곡가로도 유명해요. 모르셨죠? 예, 조지오 무도는 영화 Midnight Express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았고요. 또 영화 Flashdance와 탑건의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탑건에서 그룹 베를린이 부른 Take My Breath Away를 들어보도록 하죠. 허정민, 김종섭, 최종원, 정성, 김종국 씨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 이 곡에 이어서는요, 들어볼 곡이,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곡이에요. 역대 작곡가 가운데 아카데미 트로피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바로 헐리우드 영화 초기의 작곡가인 알프레드 뉴만인데, 그 뒤를 잇는 주인공이 바로 알란 맨켄입니다. 알란 맨켄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해서 포카혼타스에 이르기까지 무려 8차례를 수상을 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흥겹고 매력적인 뮤지컬 음악이 모두 알란 맨켄의 솜씨로 탄생된 리듬인데, 결국 1990년부터 96년까지 단 두 차례만 제외하고 모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아카데미 작곡상과 주제가상을 모조로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언킹, 포카혼타스 등등인데, 자, 그가 음악을 맡은 작품 가운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부활의 초석이 되는 인어공주의 주제가를 골랐습니다. 가재 있잖아요. 그 빨간 가재, 세바스찬이 불러주던 바다의 찬가, Under the Sea 들어볼 테고요. 이어서 1994년의 수상곡, 톰 행크스에게 나무 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필라델피아의 주제곡인 Streets of Philadelphia,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그 멋진 보컬 박세미 씨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 곡 이어서 들어보죠. Take My Breath Away, Under the Sea, Streets of Philadelphia.

my clothes don't fit me no more. I want a thousand miles just to slip this skin. Night is falling, I'm blind awake. I can feel myself fading away. So receive me, brother, with you faithless kiss, or will we leave each other alone like this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뮤직박스 5930 아카데미 주제가상 퍼레이드 2부. 자, 이번에는요, 1997년에 수상곡 준비했어요. 마돈나를 앞세운 뮤지컬 영화 에비타의 주제곡인 You Must Love Me. 이 곡은 원래 뮤지컬 있잖아요. 그 기존 뮤지컬 에비타에는 담겨있지 않은 곡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 콤비가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주제가라고 하죠. 김근혜 씨가 신청하신 곡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98년에 수상곡 그 타이타닉의 My Heart Will Go On. 야, 참 오랜만에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무려 11개 부문을 수상한 최고의 그 대작이죠, 타이타닉. 셀린 디옹이 주제곡을 불렀는데 My Heart Will Go On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 영화로 인해서 제임스 하나는 최고의 작곡가로 부상했습니다. 영화 음악을 맡은. 그리고 이 사운드트랙은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사운드트랙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준석, 김정은, 정은석, 김재웅, 강동윤, 정혜숙 씨, 또 조은아 씨 신청하신 곡이에요. 자, 이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Where do we go? From here, this isn't where we intended to be. We had it all. You believed in me. I believed in you. Certainties disappear. What do we do? For our dream to survive, how do we keep all our passions alive as we used to do? Deep in my heart, I'm concealing things that I'm longing to say, scared to confess what I'm. Frightened you'll slip away. You must love me. You must love me.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뮤직박스 5930,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곡들 쭉 들어봤는데, 바로 내일 우리는 올해 새로운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작곡상 받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 들어보죠. 2002년도 수상곡입니다.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의 주제곡 If I Didn't Have You. 이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설리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존 굿맨, 또 마이크 목소리를 맡은 빌리 크리스탈이 함께 불러주던 곡 If I Didn't Have You, 이 곡과 함께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f I were a rich man with a million or two, I'd live in a penthouse in a room with a view. And if I were handsome, no way, it could happen, 'cause dreams do come true. I wouldn't have nothing if I didn't have you. Wouldn't have nothing if I didn't have. Wouldn't have nothing if I didn't have. Wouldn't have nothing. Can I tell you something? For years I have envied. You agree with it. Your grace and your charm. Everyone loves you, you know. Yes, I know, I know, I know. But I must admit it, the guy you always come through. I wouldn't have nothing if I didn't have you. Nothing to me. Yeah, I wouldn't be nothing.